We bring the beat in the house. We got PS. Drop the beat it, drop the beat it. Drop the beat it, drop the beat it. Hands up. While you move on, hello, we are gonna rock it all night. 낮에 한 살이라 몰라게 what is wrong? 이게 또 tequila hot, lucky, lucky, sticky, right? 배로 보나로고 좀 혼해도 인겁이 반사이에 날 쇼핑 안 될기에 봐봐 이따도 소재가 앞나간 두 히라 진대기 질레뚜 갈대기 크로커차 눈이야 거거리 마로 카티아 예쁜 야사 What the, what the, what the What the fuck? What the fuck? What the fuck? What the fuck?